남조선 언론들에 의하면 미국이 남조선의 군산 미공군 기지에 공격용 무인기 부대를 영구 배치하려 하는 한편 무인기로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는 정보 처리반도 남조선에 배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무인기 부대는 우리의 후방에 침투하는 특수부대와 함께 작전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에 대한 핵선제 공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미국의 광란적인 전쟁 서동의 변수에서 괴뢰 호전광들은 인민들로부터 짜낸 막대한 혈세를 탕진하며 20대의 해상작전 직승기를 도입하기로 계획하고 지난달 1차적으로 해외에서 끌어들인 여러 대를 이 함대에 배치했습니다. 때를 같이해서 괴뢰방위사업청은 GPS 유도폭탄을 2018년까지 괴뢰군에 배비하기로 결정했습니다.